HUBS. 봄과 여름 방방곡곡 전국 1주. 안녕하세요. 전국 1주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전국 1주를 완벽하게 설계해드리고 가이드해드릴 제주꾼 이가흔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떠나주시는데요. 특히 월요일은 어떤 것을 해도 떠나고 싶은 날이지 않나요? 우리 이 시간만큼은 하던 일을 제쳐두고 근심, 고민거리들을 잠시 잊는 시간을 가져봐요. 알찬 주말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을 여행을 떠나면서 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억만 남겨줄 그곳으로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서액토와 뎁트가 부릅니다. Eternal Sunshine. The good, the bad. 우리의 첫 번째 전국 일주는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가 강원도인 만큼 맛집도 바다도 명소도 다 둘러보고 맛보고 가야겠죠. 이곳은 강원도 중에서도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성이라고 합니다. 고성의 역사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곳은 분단 이전까지는 통천군, 회양군과도 인접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분단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일부가 남한으로 편입되어 지금의 지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고성의 전부가 편입된 것은 아니고 북쪽 일부 지역의 경우 미수복 지역으로 남게 되면서 현재는 북한에 속해 있다는 사실. 아이유 라스트 판타지. 이렇게 고성의 역사도 알아보았으니 한국의 역사와 고성의 경치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떠나보아요. 여러분이 도착한 이곳은 통일전망대입니다. 강원도에서 통일전망대라니 생소하시지 않으신가요? 저기 보이는 곳은 남북출입사무소인데요. 예전 금강산 관광이 가능할 때에는 저곳을 통해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고성의 경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경치 보러 가는 길이 좀 험난하죠? 그래도 고생 끝에 온 곳에서 고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고성은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드넓은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답니다. 하늘도 맑고 바다와 너른 호수까지 신비해 보이는 이곳을 여러분의 눈에 가득 충분히 담으시길 바라요. 이문세 봄바람. 라일락 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탓일까 아지랑이 피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시작하는 저도 어쩐지 웃었나. 그때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지만 그래 마냥 좋았어. 다시 내게 없을 만큼 허라지나버린 얘기인데 웃을 뿐이야. 고성의 경치도 눈에 담았으니 이제 맛을 담아볼 차례입니다. 고성은 관광객이 많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꽤 많은 특산물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맛볼 음식은 홍게와 동치미물 막국수입니다. 다들 맛보시면서 들어주세요. 홍게는 고성에서 많이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특산물로 자리 잡았고 동치미물 막국수는 투박하고 서민적인 맛이 특징적이어서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답니다. 특히 양념이 강하지 않고 깨와 김을 고명으로 넣었기에 순 메밀의 향과 동치미의 강한 맛을 조화롭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홍게와 동치미물 막국수 모두 자유롭게 드셔보세요. 사실은 고민했었어. 네가 떠날까 봐 내 마음 허각 고백. 내 나름대로 나 많이 생각했어. 네가 난 외면할까 봐 내게 부담 가질까 봐 난 두려웠었나 봐. 강원도는 많이 접해보았지만 고성이라는 곳은 잘 알려지지 않고 다른 곳과의 접근성이 좋아 전국 일주의 첫 번째 여행지로 강원도 고성을 선정하였는데요. 오늘의 여행 어떠셨나요? 부디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먹지 못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라요. 전국 일주에 대한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발돋움 삼아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여행날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김용성, 저는 제주꾼 이가은이었습니다.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HUBS